없었다면 이토록 울지는 않았겠지. 두 뺨을 적시며 흐르는 눈물로 이렇게 용서 빌어도 다시는 미워하지도 못할, 다시는 슬퍼하지도 못할 추억에 파묻혀 수많은 별이 사라져가도 끝내 못 잊어 울며 안녕을 빌었어요. 없었다면 이토록 울지는 않았겠지. 가슴을 적시며 흐르는 눈물로 이렇게 용서 빌어도 이제는 슬퍼하지도 못할, 이제는 원망하지도 못할 미련에 파묻혀 수많은 별이 사라져가도 끝내 못 잊어 울며 안녕.